홉스 뉴스. 한양대학교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에서 또래 상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상담 방법은 대면 만남 또는 비대면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구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선착으로 마감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2024년 신입사원 채용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상담회 일시는 11월 9일이며 관련 직무는 영업마케팅입니다. 상담회 장소는 HIT관 1층 양민용 커리어 라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미래전기에너지기술 융합전공과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전공 신청과 같으며 한양인 포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에너지신 산업혁신 융합대학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에 걸리면 100만 원을 준다는 보험 상품이 얼마 전 나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비슷한 보험 상품들도 경쟁적으로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독감에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겨울철 독감 환자가 더 늘 수 있는 만큼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두무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 소방당국은 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해가 지면서 오후 5시 30분에 철수했습니다. 불이 난 곳의 산세는 험하고 풍속 초속 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3일 오전 6시 54분 일출과 동시에 헬기 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3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도쿄전력은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 규제기관은 도쿄전력이 시설 관리는 물론 정보 공개도 똑바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3차 오염수 시료에서 세슘 등 여러 방사성 핵종이 검출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11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